집중해 눈 감고 다음 순간 머릿속을 맴도는 merry-go-round 무의식 속으로 falling down 단숨에 빠져들지 거짓말 같은 건 안 통하지 그래 솔직히 모든 걸 better yeah 온몸에 소름이 돋아나 사랑이라는 느낌은 섬질 심장이 막 터질 듯 pumping 보기 좋게 비겼네 그치 머릿속에 띄어진 느낌 아 섬질 새어나온 숨이 피식 내 쪽은 틀린 적 없지 지금 너의 기분은 어때 아 의식을 되찾은 그 순간 가볍게 날 털어내 좀 봐라 귀여운 장난은 끝이야 넌 잘못 골랐어 날 애매한테든 여기까지 감히 맞다이 나 I love like it yeah. 오히려 나에겐 잘 된 날 잔뜩 괴롭혀줄게 한계 속에 너는 멈칫 빠져드는 멈칫 이제 알잖아 사랑이란 건 섬짓 yeah, 위태로움 속 survive 기억은 내게 와 나를 망으로 만들어 놔 그건 섬짓 아, 라라라라 like it 눈 두렵고 미칠 것 같은 기분이야 감미